그날 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. 아, 그날이 꿈이었나. 비 오는데 두고두고 못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밤새도록